난 친구야. 좁는 그 발길 저녁 노을 속에 긴 그림자 하나 먼 길 떠나간 친구. 빈 미소 잃은 내 친구야. 웃음 잃은 나의 친구야.